이상해 멍설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돌직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playlist 음악까지 다 잊지 마, 이 오랜 겨울 사이.